중국 대북에서 진행되는 제29차 여름철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대학생체육협회 위원장인 조철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대학생체육협회 대표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이날 선광호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도 제29차 여름철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명예손님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